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장군 68돌세 즈음하여 구바신문 그란마 9.1부가 사회주의 강국 구원소를 위하여 계속 전진 이런 제목으로 특집했습니다. 신문은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는 우리 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편집했습니다.